이 시간에는 너리뷰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비틀과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쾌지나 칭칭나니.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몽금포의 노래. 나도 당신 달도 없고 밝은데 그래 당신 누구도 당신을 나도 당신 있는 곳 이 숨은 곳이 이루마 모두 다 잡잖아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총진포 밴노래 Thank you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